주겠니. 조금 긴장하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. 내 앞에 그대보다 더 완벽할 순 없을 테니까.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때.